본문에서는 성전에서 사용될 기구들을 제작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시 요약 정리하고 있습니다. 40절에서 47절까지는 히람이 성전 외부에서 사용되는 기구들을 노수로 만든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녹기둥과 그 기둥의 머리둘, 그리고 그물둘과 그물에 붙인 석류 400개, 10개의 받침소래와 10개의 물두멍, 바다와 바다 아래의 소 열둘과 그리고 솥과 부삽과 대접들, 그 모든 것들을 당대 최고의 노장인인 히람이 만들었습니다. 46절은 그 녹기구를 만든 방법과 그것을 만든 장소가 나옵니다.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수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히람은 모든 녹기구들을 요단 평지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수꽃은 요단강 동편에 위치했으며 야복강이 요단강으로 흘러드는 위치에 있었다고 합니다. 사르단은 정확히 그 위치를 알 수 없지만 수꽃 부근에 있었던 그런 장소로 보입니다. 이곳들은 주물하기에 좋은 흙들이 풍부했습니다. 또 좋은 숯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질이 좋은 나무들이 있었고 강이 또 가까이 있었습니다. 좋은 흙과 좋은 숯 그리고 물이 있으니까 녹기구를 만들 주물하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해서 만든 기구가 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47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기구가 심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가 없었더라. 심이 많은 놋기구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많은 놋이 그 일에 사용되었겠습니까? 그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솔로몬 당대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부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줍니다. 성전기구의 재료가 된 놋은 당시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흔하지 않는 금속이었기에 상당히 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양을 달아보지 않을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놋이 사용되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 성전을 위해서 솔로몬 이전 다윗 시대부터 막대한 재정을 준비를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만 다릭, 은 만 달란트와 논 만 8천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29절인데요.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이미 다윗 시대에 수없이 많은 것들을 백성들이 드렸습니다. 그렇게 드렸기에 지금 솔로몬이 무게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놋을 사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많은 물품을 가져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물품을 가져왔기에 나중에는 더 이상 가져오지 말 것을 말한 적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5절입니다. 모세가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여기서 성막을 위한 성전을 위한 백성들의 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요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히람을 통해서 녹기구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 놋이 전혀 부족함이 없고 얼마나 많은 놋이 사용되었는지 달아보지도 않았고 그 양을 측량할 수 없었다 하는 이 말씀은 하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렸던 그런 헌신과 사랑을 생각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것을 인정함에도 때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이 아닐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대하여 진정으로 부요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아닌 천국에 대해서 진정한 부요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아낌없이 자원하여 드림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48절부터는 솔로몬이 성전 내부에서 사용하는 기구를 금으로 만들었다 하는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금단, 진설병의 금상, 내수 앞에 좌우에 다섯씩 정금 등잔대, 금꽃과 금으로 만든 등잔, 불집게, 대접, 주발, 숟가락, 불을 옮기는 그릇, 금 돌적이 모두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금은 대기 중에서 그 색깔이나 성질이 변질되지 않는 금속입니다. 그래서 금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금으로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순전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금으로 만든 기구 중에 금 돌적이가 있습니다. 금 돌적이가 있는데 이것은 문설주에 달아서 여닫는 암수 두 짝 중에서 문설주에 있는 구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암끝이겠죠. 사실 이것은 사람의 눈에는 전혀 띄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그 작은 부분까지도 금으로 철저히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지은 솔로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보이는 부분이나 보이지 않는 부분이나 최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40절과 47절, 48절과 51절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내용에 있어서 몇 가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성전 기구를 제작한 사람이 다릅니다. 앞서는 이방인인 히람이 노수로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48절 이하에서는 이스라엘 족속의 왕인 솔로몬이 금으로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직접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감독하고 총지휘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재료가 다릅니다. 히람은 노수로, 솔로몬은 금으로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 기구를 놓는 위치가 다릅니다. 히람이 만든 놓기구는 성전 바깥에 위치합니다. 반면에 금으로 만든 기구는 성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전 내부와 그 기구는 금으로 장식하고 외부의 기구는 노수로 만들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역과 백성들이 모이는 영역을 구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과 노수는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구약시대는 제물의 피를 드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짐승의 피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한 완전한 대속제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무죄한 피를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우리가 찾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성전과 그 모든 기구들을 이방인 히람과 이스라엘 족속이 함께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모든 장벽이 사라진 신약 교회를 미리 예시해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 13절입니다.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따로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따로 없고 학연과 지연이 따로 없습니다. 어른과 아이가 따로 차별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었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예배했던 신약교회를 바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여야 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 교회 성도들을 나눌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그런 하나된 공동체가 우리 분당 오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막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인 성소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헌신과 사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주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헌신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드릴 것을 주시옵소서. 가부의 두렵돈처럼 주님 정말 기뻐하시는 드림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그 성소로, 하나님의 보좌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합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된 공동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마음, 한 뜻, 한 성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